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불법 입국 혐의로 단속했다고 발표한 남한 국민 4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전격 실시했던 화폐 개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지난 2월 중순 해외 공간으로 보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좀 더디긴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평양 소주의 미국 수출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불법 입국 혐의로 단속했다고 발표한 남한 국민 4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에서 열린 남북 간 실무 접촉에서 남한 국민 4명의 신원과 입국 경위 및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는 남한 측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향후 어떤 식으로 통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강호 통일부 과장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에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단속했으며 현재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들의 신원과 입국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고 보도가 나온 지 닷새째인 2일까지도 정부는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전격 실시했던 화폐개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지난 2월 중순 해외 공간으로 보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과 중국 간 관계에 밝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화폐개혁으로 통화 공급과 상품 유통 등의 혼란이 초래돼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일치 단결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통지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외 공관원들이 외부 화폐개혁에 대해 설명할 때 혼란이 발생했음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좀 더디긴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4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난 2년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대로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들은 무원칙한 남북관계도 대립하는 남북관계도 원치 않는다며 공전공연하는 원칙이 있는 남북관계, 북핵에 기여하는 생산적 남북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한 뒤 그간 남북관계는 얼음판을 밟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지만 그 방향은 분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며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한반도의 미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현 장관은 또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정확히 읽고 그 안에서 남북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평양 소주의 미국 수출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외면으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